하고 혹시 네가 올까 하고 멍하니 현관 쪽만 바라봐.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봐도 다시 내게 돌아와 추억들이 숨을 참는다고 심장이 멈춰질까. 널 향한 그리움만 되돌아와.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. So far 내 곁에 난 so far away. 미련이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방 안에 퍼진 그리움은 가슴에 담을 수 없는가. 그래 그 잘난 이만 때문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게 더 고문인데 벗어나려고 해도 다시 널 찾고 있잖아. 네가 있던 소파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. So far 내 곁에 난 so far away. 미련이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. 자리에